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에서 하신 중앙위원회 사업청화 보고를 조선노동당 창건 71세 즈음에서 더이출란드 베를린 아차위 메디아 프린트 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했습니다. 발행식이 최근 출판사에서 진행됐습니다.